제12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식이 3일 평양의 과학기술지원당에서 있었습니다. 관계부문 기계설계 및 산업미술창작기관, 교육과학연구기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축전에는 650여 건의 기계설계와 설계기술연구자료, 기계설계지원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습니다.